ニュース。2023학년도 2학기 서울학부 재학생 가계 곤란 성적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목요일부터 7월 9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인 홈페이지에서 교내 장학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박물관 기획특별전 치유의 파빌리온 연계 무용 워크숍 안내입니다. 행사는 5월 31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한양대학교 3층 기획전시실과 ITBT관 1층 한국무용연습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자동차기술융합전공 소개 혜택 설명회 안내입니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시는 6월 1일 목요일 정오입니다. 사전 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며 신청서와 전학령 성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과대학 RC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일본 측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발사 시간은 오는 31일 자정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입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부와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세 곳에 항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해 발사 계획까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길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개항한 채 29일 오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우길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개항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에 해상 자위대도 초청됐지만 한국이 우길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개항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을 정도로 이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개항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미국령 태평양 괌에 발이 묶였던 한국 여행객 188명이 29일 오후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29일에서 30일 이틀 동안 총 11편의 항공기를 띄워 관광객을 마저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괌에 체류 중이던 관광객 3,400여 명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간 태풍으로 전기, 수도가 끊기고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면서 관광객들이 괌옥에 갇혔다라는 말도 나왔던 바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